홀로 계신 어머님의 주름진 얼굴 수평선 바라보시며 기다리고 계시나 그려보는 어머님의 그리운 모습 못생긴 딸 자식의 귀향에 날 빌고 짓고 성황당 고갯길에서 기다리고 계시나